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캄보지아 왕후 고강 노르돔 시아모니와 대왕후 노르돔 모니니의 두 시아누쿠가 7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왕궁 담당 부수상 콩사모를 단장으로 하는 캄보자 왕국 정부 왕궁송 대표단이 대형 꽃방울이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기를 표시했습니다.